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추석은 참 좋은 것이여. 잘 쉬셨지요? 추석에 잘 쉬면서 또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온 식구들 모든 나라가 즐거웠습니다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너무 무더위 때문에 농사가 어렵고 뭐 배추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 넘어가니까 배추 농사 짓는 사람도 배추를 먹어야 할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추석은 추수의 기쁨이 있는 계절인데 이 추수의 계절에 손에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 없다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결산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 추수가 좋고 추석이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나 그 추석에 추수하는 것이 없고 추수한 것이 우리의 손에 없다 하면 얼마나 그것이 난감하겠어요. 언젠가 추수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추석 같은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만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추수할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고 그 결산 때에는 결산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2절에 보면 세마라 이 말은 끝내라. 빨리 정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명령한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비유는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 어떻게 자칫 잘못 이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여기 이 청지기는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소문이 좋지 않았지만은 뭔가 또 조금 애매한 것은요, 아니 오늘 여기에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라 셈하라 끝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하며 무슨 짓을 하지요? 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가 휘둘러 다 그냥 너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마리,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써. 너는 밀, 예,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야. 이야, 이건 도대체가 뭐냐. 이거 주인 것 가지고, 이거는 사문서, 공적인 게 아니면 사문서고, 공적이라면은 공문서가 되겠고요. 문서를 위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받았던 모든 그, 이 증거가 되는 그, 이 서류를 완전히 이게 지금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 것,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 주인 것을 가지고 지금 막 마음대로 인심 쓰듯이 막 그냥 다 허비하듯이 다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이고,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 아, 칭찬받았네. 근데 오늘 이 칭찬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칭찬이지 이 정직이가 다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직이가 진짜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재물을 선택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면서 재물에도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도 한 다리 걸치고 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쪽이냐? 무엇이냐? 오늘 이 결산의 비유는 참 어렵고도 곤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산을 피할 수 없듯이 주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오늘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오늘 여기 이 청지기처럼 모든 것들을 잘 맞추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살 길, 자기의 어떤 재물을 자기의 수중에 넣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수두룩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뭐 검사가 아이고 그 검사가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웬만큼 공부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머리도 얼마나 좋아야 합니까만은 이게 얼마나 이 부끄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또 거기에 재산이 있는 기업가가 거기에 연루가 돼지고 뭐 동창인지 무슨 뭐 누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인지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숨길 수도 없고 또 이런 것이 드러날 때에 이게 도대체가 아주 관련이 된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영원히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 청지기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사람들, 영생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결산을 준비하라 하면은 우리는 무언 결산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여기 말씀에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주인이 네 이제 업무 보던 그 청지기 일 그만 끝내 정리해 한마디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 그냥 완전히 자기 말하자면 자기 직장입니까? 아니 자기 직분입니까? 그거 다 끝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청년의 때에 아이고 뭐 나는 아직까지요. 내가 젊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요. 나는 짱짱합니다. 그런 건 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몸이 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나 말할 것이지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자기들은 짱짱하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속담이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홍시만 떨어지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뭔 말이에요? 생각 안 해봤지요. 난 아직까지 홍시 아니야. 홍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자, 홍시만 떨어지냐? 그 다음 말이 뭐이죠? 땡감도 떨어진다. 땡감이란 말이 뭐면 감 중에서 아직까지 딱딱한 거, 그죠? 홍시는 벌써 익어 가지고요. 그만 이제 거의 하늘하늘 터질 때가 될 정도로 익어버린 감. 아, 익은 감이 달려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기다려보라 하는데 저도 지금 감나무 밑에 입 벌리려고 이쪽 뒤에다가 감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아이고 이렇게 빨리 안 자라나.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홍시만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땡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이라도 너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시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전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난 아직까지 젊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가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에 팔려가지고 세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도 언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로 생각이나 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보던 사무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뭐 청년의 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년의 때가 아니라 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청년의 때의 문제가 아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 재물을 많이 챙겨보겠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 오늘의 양식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이 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라 했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어서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란 말이지요. 종말이 오고 결산해야 할 때가 닥쳐왔습니다. 주인의 엄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근데 청지기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종말이 긴박하게 와서 아무런 변명도 일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둬 하면은 우리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요. 이 청지기도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임무가 끝났구나. 내 잘못이 많으니 어쩌면 좋겠냐. 결산할 때 주인 앞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말. 아무리 늦추려고 해도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종말의 성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안 가겠다고 안 가기도 발버둥 치고 뒤로 빼져요. 뒤로 빼둬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젊었다고 내일 준비하겠다. 그건 생각을 다시 바꾸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함대를 아주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겼습니다. 참 대단한 명장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빅토리아호 함상에서 총탄을 맞고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임무를 다하였노라 그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은 격언이 되어서 후세에 남았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시간을 15분 전에 있었다. 나는 항상 나의 시간의 15분 전에 있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이 사람은요, 넬슨 제독은요, 항상 15분 전에 벌써 모든 걸 준비를 다 끝내고 모든 것이 어떤 일에서든지 15분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준비가 다 끝났더랍니다. 항상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가올 종말의 긴박감을 잊고 늘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요. 어떤 분은 예배 15분 전에, 전투 15분 전에, 언제나 내 종말의 15분 전에 있다고 여기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냥 급해가지고 후닥닥거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는요, 15분 전에 문제가 아니라 일찍 일찍 빨리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15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일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재미있게 했습니다. 주인의 것이지만은요, 누구 인심 썼어요? 얼마 후에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되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이야, 이거 내가 이 청지기에서 쫓겨나면은 내가 이거 뭐 해먹고 살겠냐. 땅을 파자니 힘들고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이 창피한 거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짜낸 머리가 뭐예요? 옳지. 주인에게 빚진 거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분이 나한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나한테 막 아주 얼마나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인심을 썼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떠나더라도 혹시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참 그때 고마웠습니다 뭔가 그런 사례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참 머리가 비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거라, 사라. 그럴 때에 그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릴 때라도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너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에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사실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 아니에요. 회사의 회장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자기 거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자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회사를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회장님 했는데 그만 아파 누워가지고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지. 큰 회사에서 자기 것이라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단한 줄로 생각했던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기업이 깡통기업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 사실은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오늘 우리는 다 이 청지기 같은 삶이지 실제로 그것이 다 내 게 아닌 거. 청지기는 언제든지 주인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돈은 돈일 뿐이에요. 재산은 재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청지기일 수 이거 청지기잖아요. 그리고 악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돈은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은 그 돈은 선하게 쓰여질 거. 그 돈을 가지고 악하게 못되게 나쁘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될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재물들이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요, 그게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내가 함부로 막되게 써버리고 악하게 쓰고 못된 일에 사용해버리니까 그게 악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며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하면은 그 재물도 아마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돈이 재물이 내가 악하게 쓰여질 때에도 있었지만은 오늘 저 나를 사용해 주던 저 주인이 저 청지기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이 우리를 증거해 줄 거예요. 악하게 사용한 돈은 하나님 앞에 막 고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저 주머니 속에 있는 동안에 막 내가 속이 터졌습니다. 나는 굴러가고 싶은데 자기 주머니 속에 꽉 집어넣어 놓고 내놓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악한데 나쁜데만 막 사용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막 힘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마 우리를 그렇게 고발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사라? 사귀라? 무엇을 얻으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할 처소 영원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재물은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만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종이, 이 종이 아니죠,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그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지. 아, 그 주인이 자기 돈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 이 사람이 왜 그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 참 이상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 독특해요. 자선을 많이 베풀고 남에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한 성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성품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가 자, 밀 50을, 아니 밀 얼마지요? 기름 100마른 50이라 쓰라요. 밀 100석은 80이라 쓰라요. 밀 100석이면은 얼마나 됩니까? 양이 적은 게 아니죠. 100석이면은 몇 가마예요? 아, 시골에 안 살아보셔가지고 아무도 모르시네. 밀 100석이면은 가마니로 치면은 몇 가마니가 돼요? 40kg 가마니로 몇 가마쯤 됩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갑시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털려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 빚어들어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깎아줄 때에 누가 깎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깎아주라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전부가, 아이고 우리 그 내가 얻어다 쓴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야,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이만큼 깎아주고 탕감해 주어서. 그런데 그것을 또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오늘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얼마야? 어, 빨리 얼마 고쳤어? 100입니다. 50으로 써. 80으로 써. 고쳤어. 마치 말하자면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는 소문에, 아이고 그 사람들 거기에 그 얻어 쓴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탕감을 많이 받았단다. 야,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야. 정작에 탕감 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 청지기 그분께서 아 우리에게 요거 요렇게 쓰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탕감 받았다. 가가지고 소문이 날 때는 주인이 청지기 쫓아내는 나쁜 주인으로 소문이 날까요? 아니면 그 인심 좋은 주인으로 소문이 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참 묘한 방법이에요. 주인도 기분 나쁘지가 않고 자기께 사실은 막 재산이 날아가도요, 아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25장에 말씀해 보면은요, 18장에도 나온 그 탕감 받은 비유가 나오죠. 20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 하니까 그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도요,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돈이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도 탕감해 주는 사람의 재산이 많든지 그만한 대단한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탕감을 하지. 아, 우리는 탕감해 주고 싶거든. 나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탕감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탕감받은 비유에서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은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여기 이 청지기직에서 털려나는 이 사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하면 이런 짓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를 하면은 그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비록 청지기에 있지만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청지기가 오늘 우리들 모두라면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하면 주인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내 권한이 있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제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돈을 맡겨놓고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몇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예요. 그냥 다섯 달란트 아니에요. 금 다섯 달란트는요, 그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음지 못해서 어떻게 갖다 맡길까? 아 그런데요, 그걸 갖다 맡겼더니만은요, 그 하인들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믿음직한 하인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말고 그 다음에 또 금 두 달란트를 갖다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갖다 맡기고, 에휴 째째하게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거 어디다가 붙일 데도 없고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지만은요,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맡겼더니만은 갔다 와서 주인이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열 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두 달란트를 맡겼더니만 이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네 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꼭꼭 숨겨놨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은 지독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혹시 경우에 이거 잃어버리면은 큰일 난다고. 그래서 꽁꽁 묻어놨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요 우리가 그래요. 처음부터 덥석 큰 걸 갖다 맡기면요 감당도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는 적게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많이 갖다 주면 그거는 더 못해.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가져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서요, 네가 무슨 일에,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얼마나 가져오면 될까요?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더 가져왔어요.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나 가져오면 될까요? 한 달란트만 더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될 것을 다른 사람 안 되면 내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럴 텐데 세상에 한 달란트 받았던 거 꼭꼭 숨겨놨다가 그것만 달랑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지독하다. 그 혹시 하다가 내가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날려버릴 걸 생각했다 하면은요, 그래서 아깝게 생각했다면 주인이 아마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인은요 아낌없이 금 한 달란트를요 탁 갖다 맡겨준 거예요. 금 한 달란트.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적은 것을 주었지만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적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작은 것이니까 조금만 해도 표가 나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처음부터도 이 종들이 이거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없어져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힘껏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은요. 처음부터 어디 그럴듯한 좋은 직장 그런 게 없어요. 작은 직장이지만 내가 거기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 참 열심이네, 성실이네. 저 사람 다른 거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여보시오, 당신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이쪽 직장으로 이리로 와. 그 땡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잘하면 또 이쪽 직장이 더 좋은 직장으로 또 땡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는 못해? 안 하면 안 했지 안 해? 그러고 있으면은요 평생을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오히려 선한 것도 맡기고 좋은 것도 맡기고 딴 것도 또 갖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또 갖다 맡기겠느냐. 주인은 그에게 참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내 소문에 들리는 것이 그렇지 못했지만 그러나 일 처리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1만 달란트도 탕감하시는 분이요. 뭘 가지지 못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면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갖다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주인의 귀에 내 소문이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판이 잘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결산 때 교훈을 남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말씀이냐고 말이죠.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도 참 지혜롭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산 시기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보며 최선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산 때를 대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 놓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막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좀 덜 낼까? 어떻게 하면은 낸 세금을 환급을 받을까?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머리 쓰고 결산 때 되면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열심인지 신선하고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는지 성경을 읽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읽은 게 얼마 안 돼. 찬송과 기도의 생활이 있는지 헌신과 봉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웃 사랑의 마음들이 정말로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결산을 하신다 하면은요. 뭐 결산하라 정리해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야 뭐 밀이고 뭐 기름이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산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내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산의 때에는 구차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결산의 때는 긴박합니다. 내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도 그 결산의 시간은 내게 막 달려오고 있어요. 아무도 세상 것 가지고 결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셈법으로 결산하실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고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이 우리의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